없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끝이 있다면 괜찮아 하지만 보이지 않아 제발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 눈물조차 나지 않아 널 사랑했던 만큼 나를 버렸었던 거야 나의 전부가 되어 너를 보낼 수는 없어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나를 사랑했던 만큼 내게 시간을 줘 날 지울 때까지 너는 나의 다른 사람이 내게 전화할 거라서 너는 이미 나를 지워버렸다고 그날 위해 떠나주라고 그걸 원한다고 해서 내게 주고